사람 지금 그 어디에 계시옵니까? 못 견디게 보고 싶어요. 내 가슴 깊이 고이고 소중하게 새겨온 당신, 당신만이 오직 나의 행복이기에 기다려요. 나는 알뜰하게 새겨